서 있어 나랑 나랑 hey. 수많은 별들도 잠을 자고 있어 oh yeah, yeah. 가끔 너를 보고 싶어 네가 있던 자리 보면 아직도 난 기억나 너의 두림들이 다 baby 지금 넌 어딨어 누구와 사랑을 나눌까 no, no, no. 잠에 들 수 없어 새벽이 끝날 때까지 걸어가 어차피 난 잠에 들 수 없잖아 아침 미울 때까지 널 계속 불러 You, oh baby you, oh baby you Baby no no no oh, oh baby you 오늘도 걸으며 반복해 널 잊을 때까지 여전히 기억나 너와의 추억들이 다니가 너무 그리워 It's gonna be alright 갈 바람이 내 맘속에 스차게 부는 girl 괜시리 웃음 쳐 잘 지내겠죠 에워 가끔 너를 보고 싶어 네가 있던 자리를 보면 아직도 난 기억나 너의 두정들이 다 baby 지금 넌 어딨어 누구와 사랑을 나눌까 no, no, no. 잠에 들 수 없어 새벽이 끝날 때까지 걸어가 어차피 난 잠에 들 수 없잖아 아침 미울 때까지 널 계속 불러 You, oh baby you, oh baby you Baby no, no, no oh. oh baby you 오늘도 걸으며 반복해 널 잊을 때까지 반복해 널 잊을 때까지 밤새 걷다 보면 다 잊혀지겠지 더 깊어만 가는 네 생각을 할 수 없게 생각을 걸어가 이 시간을 지나가 네 집 앞을 지나가 혹시 널 볼 수 있을까 불이 켜진 네 방을 보다 말없이 그 자리를 또 떠난다